조금 평일에 보는 거랑 주말에 보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주말에는 지금 난 되게 피곤해서 비멀쩡해 보였어요? 아니 비멀쩡 비멀쩡 비정상 혼이 비정상 한 시트 좀 밀고 오셨네요. 네 약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네 저희의 혼이 비정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혼이 비정상이에요. 아 그래도 오프닝은 할게요. 그 네 본격 재관람 권장 방송 자영업자 네 다섯 번째 영업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펜입니다. 준씨입니다. 네 오늘 녹음일은 2016년 10월 30일 네. 오전 7시 반에 우리 최순실님께서 귀국하신 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내일이 헬로윈인데 아 내일이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어제부터 이제 주말이라고 이제 막 분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근데 이게 헬로윈보다 더 뭔가 으시시하고 황당한 저 트위터에서 팔선녀 분장 봤어요. 선녀 분장 봤었어요. 선녀 아 그래요 선녀 분장? 팔선녀라고 하잖아요. 의정부고가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 너무 아 그러네 그게 좀 아깝다 일렀네. 근데 뭐 이제 내년 그 푸우랑 합성하는 것도 봤는데 어 나도 그거 봤어. 내년 졸업생들은 이제 모르죠. 와. 너무 우리가 이게 올라가는 게 네. 보통 한 2주 뒤쯤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또 얼마나 이게 또 바뀌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그때쯤 한번 다시 듣잖아요. 네. 그때쯤에 우리가 한 얘기들이 또 얼마나 헛소리가 될지. 지금 이게 일주일 만에 약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된 거잖아요. 아, 근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마침 이번 회차에 영업할 영화가 또 하필 네, 맞아요. 하필 그러니까 헬조선 우화. 네, 사실 헬조선 우화래.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예상하고 고른 건 아닌데 이제 네. 저희는 예언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마침 10주년이기도 하고 봉준호를 좀... 해야겠다. 네, 네. 한국 영화도 할 겸 저희가 아직 한국 영화를 영업한 적이 없죠.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한국어를 한 적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봉준호 작품을 한번 하자. 그래서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요즘 어떤 시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맞고. 우리가 언급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마더냐 괴물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괴물로 결정을 했는데 뭐 여전히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끼리 이제 꼽는 네. 봉준호 최고작은 다들 달랐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괴물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네. 했죠. 아무래도 얘기거리가 제일 많은 영화가 아닌가 그쵸. 싶어서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죠. 에그머니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주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오후 진짜 8시에 아,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저 아침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나도 휴식하고 싶다고. 나도 시차 적응하고 싶다고.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진짜. 그때 저희 이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이게 괴물로 하기로 하고 네.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제 준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괴물, 은유 네.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그 전까지는 요 며칠 전까지는 나름 그래도 할 얘기들이 생각이 나다가 맞아. 갑자기 야, 이 짱이겠다. 며칠 사이에 뭐. 다 의미가 좀 없어진 느낌이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개수영화 끝판왕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넘버3랑 세기말이랑 만든 세기말. 송능한 감독 있잖아요. 네. 그 감독이 이제 세기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텍스라는 제목의 이제 네. 세금 관련 정치 블랙 코미디를 이제 쓰고 있었대요. 아, 네. 당시에 이제 한보 철강 비자금이 터진 거죠. 그걸 보고 현실이 나의 상상력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 하고 펜을 꺾고 이민을 가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맞아. 적이 있어요. 현실이 뭐 팩트 체크를 안 해봤는데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팩트 체크 결과 송능한 감독이 준비하던 영화의 제목은 38광땅이며 당시 터진 사건은 최규선 게이트라고 합니다. 현실이 시나리오를 뛰어넘은 사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영화 시나리오 쓰고 있는 주변 감독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야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 좀 써봐라.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거를 시나리오 쓰면 욕 먹어요. 그러니까. 야, 야 말이 돼 라면서 사람들이... 곡성 아니에요? 곡성. 와 진짜 이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쓰면 욕을 먹는다고 진짜.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또, 네. 아니, 그리고 조금 허무했어요. 저도 오늘 오는데도 이제 또 기사나 이런 거 보는데도 막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서 좀 공허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예전에 그 문화평론가 신영철 네. 문화평론가라는 분이 이제 아무르에 대해서 시네시빌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갑자기 네.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이 나는데, 하케네 감 하네케 감독의 네 맞아요 미야헤 하네케 감독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이제 문학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판단 체계가 있다는 거죠. 뭐 정치든 과학이든 실용적이든 법률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도를 하다가 자살한 여자라고 요약할 어떤 얘기를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2000쪽이 넘는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그게 안나 까레리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뭐 문학이든 네. 저는 그냥 예술이라고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막 사실 괴물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뉴스라면은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괴물에서의 뉴스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뉴스에서 나왔으면은 그냥 아 괴물에 접촉한 어떤 남자가 탈출이라고만 요약될 거를 봉준호는 이걸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은유를 하고 가족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아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는 이걸 저희가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정치 팟캐스트처럼 그렇게 막 할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되게 정치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마침 또 다행히도 어쩌면 우연찮게도 저희가 하는 게 괴물이고 저희는 평소 때와 같이 뭐 드립도 치고 막 재밌게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되게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전 좀 하면서 왔어요. 너무 이게 네.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거꾸로 좀 더 우리가 하필이면 이 영화를 고른 어떤 의미가 좀 그래도 어쩌면 살아나는 거 아닐까? 지나치게 하고 지나치게. 아니 얼마 전까지도 지금 백남기 노인 분 그 네네네 검 영장 재청구 안 한다고 네네. 나와가지고 이제 아 이제 조금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또 오늘 또 아니 네. 그래서 괴물을 어제 지난주에 한번 보고 어제 네. 다시 보고 그랬는데 아, 두 번을 다시 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 영화가 너무 영화 같아서 그러니까 현실이 그 처음에 괴물 봤을 때는 정말 우와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네.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마침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네. 영화가 너무 가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 제가 봉준호 비하는 아닌데 근데 그 최근에 SNS에서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영화 내부자들 아 저도 내부자들 얘기를 하도 하니까 내부자들. 아니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레퍼런스처럼 언급을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볼 때는 뭔가 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어떤 그 정치나 이런 거에 이제 거대한 그 커넥션. 뒤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음모와 이제 막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 스케일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막 점점 커지다 그 세월호 공양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무계한 그런 설까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의 맞아. 상상이 더 밀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 이제 그 뻥 같지가 않은 거야. 네. 물론 우리가 저희가 그걸 믿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음모론이 이렇게 창출할 정도로 저희가 신뢰가 없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죠 마음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네. 그냥 저희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엄청 사연 저희가 힘을 내야 되니까. 네, 엄청 힘을 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밌거든요. 네, 댓글과 별점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빡 저희가 뭐 돈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요? 아 그래서 저희 네. 팟빵에 이제 신군 284 언급하시는 거 싫어하시진 않겠죠? 신군 284라는 분님께서 이제 뭐 피드백들을 이제 종종 남겨주셨어요. 오, 그래요? 뭐, 저는 네, 몰랐어요. 그 베이비 메탈 관련해서 예고를 듣고 한번 해주셨고 이번에 식스센스 듣고도 이제 조금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읽어보면은 샘 레이미 감독의 기프트라거나 아니면은 뭐 스토어 오브 에코 같은 이야기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샤말란이 식스센스 직전에 만든 뭐 와이드 어웨이크 저 이 영화는 처음 들어봐요. 존재는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진 않았어요. 볼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볼 수는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처음 들어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식스센스가 데뷔작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샤말란 구 샤말란 빠잖아요. 지금도 이 영화를 샤말란 빠 아닌가요?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네. 그래 보고 싶었잖아. 난 있는지도 몰라. 검색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래 네. 마티 어디 이런데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나올라나? 토르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지난 방송 피드백을 잠깐 하자면은 그랬을 때 뭐 샤말란의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면서 저희 방송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내년 1월에 또 샤말란 신작이 개봉을 하잖아요. 제가 네.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23개 인격을 가진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비지트였죠? 네. 그것처럼 완전히 또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샤말란다스러운 그런 거는 여전히 또 아닌 것 같아요. 예고편만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영화 평이 좋대요. 이거 또. 그 영화제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그래서 과연 샤말란이 이렇게 부활할 줄은 몰랐지만 어떻게 될지 저희도 그냥 궁금하네요. 평타를 치는 감독이라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No more after us.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전환점이었나봐요. 윌 스미스마저도 그걸로 조금 네 인정합니다. 저는 그 영화는 윌 스미스 탓도 좀 있는 게 제작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안도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좀 그 아들 제이든 스미스를 좀 주연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그래 사적으로 쓰면 안 돼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국이 그래, 윌 순실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판국이 조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요. 저희 아무 말로 잡고 가죠. 네, 괴물로 정리하고 괴물 좀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할게 뭐죠?